멈추지 마라. 사랑이 아니면 남는 것은 상처뿐인데 혹시 또 보고 싶어도 모른 채 눈을 감고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에 안부를 묻자. 어디에서 왔냐고 길을 묻다가 혹시 우연이라도 네 소식 들으면 어떻게 지내냐고 행복한 행복하라고 그 말을 합니다. 눈물도 보이지만 후회도 하지 마라. 사랑이 아니면 남는 것은 추억뿐인데 점이는 가슴을 안고 모른 채 돌아서서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에 안부를 묻자. 어디에서 왔냐고 길을 묻다가 혹시 우연히라도 네 소식 들으면 어떻게 지내냐고 행복하냐고 지나가는 바람을 잠시 붙잡고 행복하라고 그 말을 합니다. 사랑했다고 꼭 행복하라고 그 말을 합니다.